뜨면 착착 준비되는 golden plate 이제만 도착 get late to Tokyo 시차에 밖에 고른 시계 classic time 내가 움직이면 뒤따르지 girlious 어딜 가도 뛰어나와 breaking news 하루 종일 내 노래가 나와 radio 그냥 뜨은 춤을 추는 flamingo 허나 내 시간은 금이라서 adios 난 속에 보스텝으로 24시간 다 불사는 중 관심 없지는 침묵도 원해 no no no no no Gotta work Gotta make that money make purse yes. Gotta fight cause so I make it purse Keep on refresh when they see me earn Gotta work Gotta make that money make purse Gotta fight cause so I make it purse Gotta get that credit get purse Gotta work Gotta make that money make purse Bomb Bella shake shake Got the jet jam Jet the mush fresh Mama bitch Numbush jet jet Da bada da 아는 용의사 돈에 8점까지 덜컥덜 면지 구청 한 가족임 나는 괜찮아 그래 기대 가요 우리 비행기를 내밀지 연속이 Yeah 떨려 이거 마치 잔뜩이 하늘에서 뿌려버린 시즌에 My critics on a different beat Change that don't want like me 간속해 보내 외포스테오 24시간 다 불사는 중 관심 없지는 침묵도 원해 No no no no no Gotta work Gotta make that money make purse yes. Gotta work cause so I make it purr Keep on refresh when they see me earn Gotta work Gotta make that money make purse Gotta work cause so I make it purr Gotta get that credit get perk Gotta work 플라틱틱고 서둘러 지금 바빠 넌 좀 빠져줘 우린 지금 하늘 저 위로